다니다오니 자꾸 음식이 빨리 쉬어버리네요. 저는 불 앞에 서기도 무섭고 요리하기 싫은데다가 상한 야채 냄새들 때문에 무력감이 드는 하루였는데요. 이렇게 습도 높고 더운 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? 축 처질 때에는 끝없이 가라앉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준비한 첫 곡입니다. 모세의 이상한 계절. 다시 쓰는 헛된 단점.